절세의 애곡자의 한 평생을 노래합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올려 퍼지는 수령 흠모의 노래. 주체혁명 이후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천만 국민의 심장 속에 수령 흠모의 노래로 세기와 세대를 이어 이 땅 그 어디서나 감명 깊게 울려 퍼지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부를 노래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노래가 바로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입니다. 수령 흠모의 사상과 함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부르느라면 우리의 마음은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이 창조되던 잊지 못할 역사의 그 나날이로 달려갑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이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창조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창작가들로 하여금 가극의 정자를 꽃피우고 주인공의 형상 창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절정 장면인 태백산 병동 장면에서 올릴 주제가 창작의 큰 힘을 놓도록 하셨습니다. 가극 창조 집단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창조 초기부터 주제가의 가사 창작에 역량을 집중했으나 몇 줄의 가사로서 가극의 주제 사상을 감동 깊게 표현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창조 집단의 고충을 헤아리신 장군님께서는 겹사인 피로도 푸시지 못하신 채 가극 창조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그날은 주체 60 1971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작가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들이 써놓은 여러 편의 가사를 자정이 넘도록 하나하나 주의 깊게 읽으시며 고르고 또 고르셨지만 그의 마음에 드시는 가사는 없었습니다. 못내 서운하신 듯 오늘은 이만하자고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신 장군님께서 창조 현장을 떠나실 때에는 온 시내가 깊은 잠이 들고 늦가을의 찬바람만이 가로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하늘가에 북두 칠성이 빛나고 있던 그 밤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실에서는 불빛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집무실에 들어선 일꾼은 그에게서 주시는 한 편의 가사를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일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상부님께서 활달한 필치로 한자 두자 열정과 심려를 담아 쓰신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라는 주제가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도 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 장군님은 어디에 계실까? 장문가의 불밝은 최고 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디일까? 저코 천리 밀림 속 밤은 깊은데 우리의 장군님은 어디에 계실까? 가을바람 찬바람 불어올수록 따사로운 그 품이 그립습니다. 시련이 찬 전하의 나날 어버이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한 주인공의 사상과 감정이 얼마나 진실하고 생동하게 안겨오는 가사인가. 앞을 가로막는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고 어버이 수령님의 품을 찾아 북으로 북으로만 향하던 주인공의 모습이 방금 눈앞에 보이는 듯 싶었습니다. 일꾼들과 장작가들이 편안한 잠자리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때 주인공과 함께 험난한 조크 얘기를 고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지우신 주제가의 가사를 받아하는 장조 집단은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있는 건 좋은 사들의 뜨겁고도 열렬한 그리움과 흥모의 열정이 주옥 같은 시구절마다에 비껴있는 가사를 새기며 우리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충정의 세계 비상한 장작족 전품 앞에 끌어오르는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오 어버이 수령님께 충종 다하려는 주인공의 감정 세계를 통해 오직 수령님만을 흠모하고 따르는 우리 민과 인민군 전사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정신 세계를 남김없이 보여준 가극의 주제가는 이렇게 완성될 수 있었고 혁명가극 당에 참된 딸은 시대의 걸작으로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선 시찰의 길에서 한 인민군 구분대에서 준비한 소박한 예술 공연을 보아주셨습니다. 저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 몸에 안으시고 전선길에 계시는 장군님을 우러러 그들은 언제나 심장으로 부르던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뜨거운 격정 속에 불렀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깊은 감이 담기시오. 이 노래는 자신께서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창조를 지도할 때 지운 노래라고 자신께서는 그때 준엄한 50년대에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다음없는 흥모의 정을 안고 원수들과 싸워 이긴 영웅 전사들을 생각하며 노래를 지었는데 오늘은 자신의 병사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열렬히 따르고 있다고. 정말 이 노래는 자신과 병사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주는 혼연일체 운명 공동체의 핏줄기와 같다고 뜨거움에 젖어 교시하셨습니다. 정녕 어버이 장군님을 우려러 부른 이 노래가 있어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전지 풍파가 몰아치어도 흔들림 없이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라설 수 있었고 세인을 올리는 기적을 창조하며 힘차게 전진해봤습니다. 우리의 거선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천만 국민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더욱 백배해주며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한 역사적 진군길에 더욱 힘차게 미아리 치었습니다. 사회주의 대건설장들마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노래를 부르며 수령의 요흔관철전 당종책 옹의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올렸으며 온갖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세계를 놀리우는 대비약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그 지령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우주정복자들과 황금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려움들, 예년에 없는 과일 대풍을 기록한 대동강 과수종합농장 종업원들의 심장 속에서 뜨겁게 울려나온 그리움의 이 노래는 어버이 장군님의 염원을 현실로 꽃피워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여러 같은 흠모의 노래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성스러운 백두수원구의 청춘 대기념비를 일도 세운 백두산 영웅 청년들 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도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이 없수행의 맹장, 창조의 거인들로 키워주신 오보이 장군님과 경의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찬음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며 당이 안겨준 백두 청춘의 담력과 용맹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 저국 청사의 길이 빛날 혁혁한 이훈을 창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내 조국 강산에 미아리 치는 이 그리움의 노래, 신념의 노래는 용도자와 사상도 뜻도 같이 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과 생활의 숨결이거니 불의의 거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이 노래와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비력으로 백두산 대국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갈 것입니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 울려 퍼지는 수령 흠모의 노래,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